예,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어저께 말씀을 큐티하신 분들은 알수 있겠지만, 사복음서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기쁘고 흥분된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왕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할때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피해 가시고요. 제자들에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재촉하셔서 제자들에게 바다를 먼저 갈릴리 호수를 먼저 건너가도록 명령하셨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16절 오늘 우리가 읽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예요.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고 산에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재촉해서 건너가도록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제는 어두운 밤에 바다를 건너가는데 18절에 보면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고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갔는데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을 기뻐서 배로 영접했을 때 가려던 배가 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나오진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큰 기적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과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구원자라는 표적들이 등장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도 예수님의 표적이었어요. 오늘 물 위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도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 먼저 요한복음 전체를 볼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아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또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이 말씀 하나로 풍랑도 복종하게 하고 순종하게 할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알아가야 될것 하나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요한복음의 표적을 따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나의 아버지 구원자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일부러 제자들에게 예수님 없는 가운데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풍랑이라는 것이 반드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인생을 그냥 도보로 걸어가는 여행이나 육상의 여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과거로부터 많은 시인들이 인생을 항해와 같이 비유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에는 잔잔할 때도 있지만 풍랑이 있는 시간들이 오고 그것은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와 상관없이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다 보면 알잖아요. 어떤 때는 순탄하게 일이 잘 풀리다가 갑자기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행복하고 좋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견디기 힘든 고난의 자리로 바뀌는 것들을 보게도 되어집니다. 평안했던 교회 안에도 내가 원했던 원하지 않던 어느 순간에 문제와 풍랑이라는 것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 믿어도 믿는 우리의 삶에 사업에서든 가정에서든 개인적으로든 풍랑이 일기도 하고 또 순탄한 항해를 또 하기도 하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느 하나만 잊지 않고 그런 것들을 번갈아 경험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던 믿던 이런 일들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일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특별히 제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두 가지 본문 똑같은 평행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던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났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고 가르치시려는 중요한 의도 예.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갔을 때 만났던 이 풍랑 이것들을 우리는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풍랑이라고 번역된 것들을 마가복음 같은 곳에는 아네무 메갈루라는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이 말은 큰 태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인생의 큰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는 게 아니라 죽을지도 모르는 문제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재촉도 하셨어요. 빨리 가라고. 그래서 가는 길이면 태풍, 죽을 것과 같은 태풍이 내 앞에 오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간 건데 말씀을 어겨서 가다가 풍랑을 만났으면 이해가 되죠. 아 말씀을 어겨서 그렇구나. 그런데 제자들은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빈들판이 잔치자리에 와갖고 더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거기다 더구나 함께 하시지도 않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갔는데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을 겪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눈에 보기에 순간 사업이 번창하고 평안한 일을 만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충성하며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한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에서 풍랑을 만났죠. 그런데 그 풍랑이 결론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죽고 망하는 길이 되었어요? 아니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졌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로 변화되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경험하고 진짜로 깊이 사랑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머리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알아가는 길은 문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로 진실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들도 묵상하고 했지만 민수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길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요. 우리가 이미 나눴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애굽했잖아요. 그럼 출애굽한 뒤에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이 갔던 세 가지의 길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비아이롯이라는 곳인데 그곳은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좌우가 절벽에 가로막혀 있는 곳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까? 그들은 마음대로 갔던 게 아니에요. 모세의 인도를 따라 모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갔는데 도리어 앞은 바다가 막고 있고 좌우는 골짜기가 가로막혀 있으며 뒤에는 애굽병사들이 쫓아오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 홍해를 지나고 났더니 그 다음으로 나온 곳은 신광야라는 곳이었습니다. 풀 한 폭이 없고 불모지대 배가 고파서 지도자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곳은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속상할 수밖에 없었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처음에 구원하자마자 가장 좋은 곳들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들로 인도하셔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서 죽지 않았어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르셔서 물을 내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이시는 축복을 경험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그 문제를 만나지 못했다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삶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고 좋은 길, 지름길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생의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가고 경험해야 했듯이,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물 한 모금 또 떡 한 덩이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었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평탄한 가운데 물을 건너가는 것, 육신적으로는 편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도 누리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이 안 계신지도 모르고 즐겁게 떠들며 웃으며 그 바다를 건너가는 일에 불과했을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평생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고난받고 힘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배 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이 풍랑 한가운데서 만나고 경험하고 기억하며 평생 지난 날을 살아가며 제자들에게 이 풍랑은 여러분 고통과 고난으로만 기억됐을까요? 감사와 은혜로 기억됐을까요? 감사와 은혜로 기억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한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큰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 앞에 단순히 절망하고 낙망하고 두려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자리를 믿음의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 내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편하고 문제없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문제를 만나지 않았다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간다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들을 반드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무 일도 없고 뭐 그냥 다 좋은 얘기만 있고 다 평안하고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그것도 좋은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이 움직이고 바뀌어진다는 문제만큼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느끼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느낄 수 있는 큰 문제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이 문제를 지나가면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어떤 누구의 문제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로 잘 걸어가고 있고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안한 것보다는 불편하도록 풍랑을 일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오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아시고 보내시면서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지나고 있는 교회의 풍랑과 같아 보일지 모르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큰 축복의 자리라는 것들을 먼저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 신앙 작가가 쓴 시와 같은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인간조차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병들지 않는 인생이 좋은 것 같을지 모르지만 수많은 질병으로 고난받고 고통받으며 믿음의 글을 썼던 미우라 아야코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고.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다고.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다고.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주님의 임재가 따로 있다고.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주님의 얼굴이 따로 있다고.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조차 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평상시에 평안할 때는 드릴 수 없는 기도를 경험케 하시고 평상시에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게 하시고 평상시에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평상시에는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주님의 임재를 가까이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우러러볼 수 없는 주님을 더 높이 우러러보게 하시며 나를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깎아내시고 만들어내시고 빚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풍랑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알 수 없는 풍랑이 올 때 그 자리가 우리가 죽고 망하는 자리,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지나고 있는 이 자리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별한 자리 되어질 줄 믿습니다. 43년이 지나가고 우리 교회의 연수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 주 이번 주일만 지나면 창립기념일이 또 다가오잖아요. 얼마가 되었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하면 나이가 먹는 건 부끄러운 겁니다. 어른이 됐는데 여러분 지식도 인격도 뭐 심지어 육신까지도 자라지 못했다면 그건 도리어 더 부끄러워. 어린아이가 작은 거, 머린 거는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닌데 어른이 그런 건 부끄러운 거. 우리 교회가 단순히 연수만 자랑하는 거는 아무 자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빚어내시고 성숙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다행인 건 감사한 건 우리 교회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우리 교회의 상황들을 자세히 듣는 분들이 다 예전부터 알았던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미러키 교회가 많이 성숙했다. 예전보다. 예,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 일들을 지나면 우리가 더 성숙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숙하기 위해 기도하시는 것도 있지만 교회가 성숙하려면 누가 성숙해야 될까요? 내가 성숙하는 거죠. 교회가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이 풍랑한 가운데 찾아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평상시에는 평안할 때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누가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될까요?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지나가는 이 교회에 담임 목회자를 새로 청빙하는 귀한 시간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시고 우리 스스로 각자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셔서 이 시간들이 우리 교회에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 지난 날 이제 돌아보면서 먼 훗날 이 시간을 지나서 돌아보면서 축복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간, 하나님이 찾아와서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해결하신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간증의 시간들로 축복의 시간들로 바꾸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